서로의 카드를 숨긴 노름판. 아무도 서로를 모른다. 그저 자신의 판단에 승부 걸 사람을 고른다. 누구는 올인을 하고 누구는 고민을 하며 가슴 졸이는 선택을 한다. 받을까 말까 뻥칼까 칭칼까 그냥 일어나 집으로 갈까. 눈덩이처럼 불어난 판돈에 판단이 흐려지고 한쪽엔 구경꾼들이 몰려있다. 결국 코를 외치고 누군가는 짐을 싼다. 그것은 분명 정해진 운명일 것이다. 오로지 신만이 아는 운명. I was right. 때로 모든 것들이 운명일까. I was wrong. 때로 모든 것들을 모르겠어. We never. 내가 걸었던 길은 나의 길이 아니었나 보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나 보다. 나에게 지어졌던 돈은 내 돈이 아니었나 보다. 엇갈렸던 운명들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게임. 가슴에 새긴 상처들도 말해주지 않는 내일. 그 내일을 위해 모든 걸 또 바치는 침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맞다 아니다 그 두 가지 고민을 하며 꼭 나는 벽에 박힌 못처럼 기다린다. 누군가 내 목 위에 금메달을 걸어주길. We did it down.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총각이 나를 만지며 옷을 벗고 나는 섰고 결국 그게 나의 첫 코. 그런 개같은 운명에 나의 순결을 바쳤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소녀도 나에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 보다. 나는 어디쯤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곳은 외로운 섬인가. 그리고 넌 나의 편인가 적인가. 잘못된 운명이라면 모두 다 처리가. I was wrong.